50 languages. 83. 83. صيغة الماضي الثالثة. 과거형 3. 과거형 3. يهاتف. 전화해요. 전화해요. لقد اتصلت هاتفيا. 저는 전화했어요. 저는 전화했어요. اتصلت بالهاتف طيلة الوقت. 저는 계속 전화했어요. 저는 계속 전화했어요. يسأل 물어봐요. 물어봐요. قد سألت. 저는 물어봤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كنت دائما أسأل. 저는 항상 물어봤어요. 저는 항상 물어봤어요. يحكي يروي. 얘기해요. 얘기해요. لقد رويت. 저는 얘기했어요. 저는 얘기했어요. لقد رويت القصة بكاملها. 저는 모든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يتعلم يذاكر 공부해요. 공부해요. لقد تعلمت. لقد ذاكرت. 저는 공부했어요. 저는 공부했어요. لقد ذاكرت طيلة المساء. 저는 저녁 내내 공부했어요. 저는 저녁 내내 공부했어요. يشتغل 일해요. 일해요. لقد اشتغلت. 저는 일했어요. 저는 일했어요. لقد اشتغلت طيلة النهار. 저는 하루 종일 일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일했어요. يأكل 먹어요. 먹어요. لقد أكلت. 저는 먹었어요. 저는 먹었어요. لقد أكلت كل الطعام. 저는 모든 음식을 먹었어요. 저는 모든 음식을 먹었어요.